길을 쓰고 사랑해야 하는 건 아냐. 하루 정도는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럼에도 역시 완벽하군 나의 여인. 여전히 무수한 빈칸들이 있지. 끝없이 헤맬 듯해 풀리지 않는 얄미운 상자들 사이로 마치 하루하루가 잘 짜여진 장난 같아. 달릴수록 내게서 살아나. Just like we're still good without luck. 길을 잃어도 계속 더 깍두깍 더 가볍게 걸어. Take your time. There's no right. 싫은 모두 가. 울고 싶을지 몰라. 슬퍼지고 싶지 않아서 화내는지도 몰라. 여전히 무수한 질문들이 있지. 이번에도 들린 듯해 아주 사소한 도시 하나의 차이로 마치 하루하루가 꿰뚫은 동그라미 같아. 도망쳐도 폭포그로 갈게. 불안해 돌아보면서도 별 큰일 없이 지나 온 언제나처럼 이번에도 그래볼게. Just like we're still good without luck. 길을 잃어도 계속 모두 가.